어떤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사람이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 사람이 또 두 번째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사람은 절대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러한 질문을 가끔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저 스스로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인간이 정말 변할 수 있는가?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가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실제로 나와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하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30년, 40년, 50년 교회에서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 별로 성스러워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람은 변하지 않아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회의적인 생각 가운데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야곱이라는 인물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거짓과 술수, 그리고 이기와 탐욕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든 서슴치 않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는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던 인물이었고요. 속이고 사기치고 또 도피해왔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서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조차도 그 이익 앞에서는 늘 뒷전으로 내몰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고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이제 인생의 그 뒤안길의 순간이 왔을 때 그는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화된 이유가 뭘까요? 철저히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야곱은 변화되길 원치 않았습니다. 야곱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인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에게 조각조각 그 모든 삶들이 나누어지면서 깎여져 나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변화시킨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사항이 뭐냐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뭐로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야곱에게 이름을 부여하시는 사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 안에는 더 깊은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부활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성도의 개념과 일치하는 개념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누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바로 야곱이고 그들이 바로 성도이며 그들이 바로 천국 백성임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창세기 등장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면 재미있어요.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어떤 때는 야곱이라 기록하고 있고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 쓰고 있어요. 이 이름이 계속 혼용되어 쓰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쓰는 게 아니고요. 계속 야곱이 등장하면서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 했다가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했다가 계속 50장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쓸 때 그때 꼭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백성임과 관련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일을 진행하는 야곱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때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름을 표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야곱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그런 만족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야곱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두드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두드리시고 우리를 향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야곱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변모해 가는 거죠. 뭐와 상관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있는 삶으로 우리가 변모해 가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3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한 사람의 이름을 두 가지나 부르고 있죠. 뭐로 부르고 있습니까? 한 절에 야곱이란 이름과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동시에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한 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야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시민, 천국 백성, 바로 그 성도가 될 것임을 이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야곱이야. 그러나 이스라엘로 내가 변모시켜 주겠어. 오늘은 죽음에 임박한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숙한 신앙인의 마지막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죽음 앞에서 보여주는 야곱의 성숙한 모습,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을 전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만 혼자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갔던 인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47장 2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야곱이 무엇을 하죠? 그 아들에게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허벅지 아래 요셉의 손을 넣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는 그 약속을 하면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허벅지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레크란 말인데 이것은 환도뼈 또는 넓적다리, 사타구니 안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환도뼈, 사타구니는요, 생명의 원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손을 넣고 약속을 하고 맹세하는 것은요, 아주 강한 약속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그 당대뿐만이 아니라 그 대를 이어가면서까지 후손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그 언약, 그 약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네 당대에 지키지 못하면 너의 후손들에게까지 이 약속을 이어서 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약속을 할 때 바로 이 사타구니 안쪽에 환도뼈에 손을 넣고 약속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야곱의 야레크, 야곱의 환도뼈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에 그가 얍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가 꺾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팍 쳐버리면서 그를 쩔뚝거리게 만들면서 장애인으로 만들었던 그곳이 바로 이 야레크, 넓적다리인 것이죠. 그곳에 야곱이 아들의 손을 넣고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표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 그 표식 가운데 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지켜야 할 것임을 말하는 건 강력한 신앙의 맹세의 행위가 이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47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은 29절에서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맹세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약속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다시금 그 아들 요셉에게 맹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나를 애굽에서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야곱이 왜 이럴까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과거 베델에서 또 과거 그 약복강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는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복은 내가 당대에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서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풍요와 많은 열방들이 생겨나는 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실 그 하나님의 복, 그 복음, 그 구원을 진행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내가 죽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뿐이야. 그러니까 나의 그 시체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그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야곱은 이것을 그만 알고 있는 것으로 갈무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아들, 그의 장자,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이 믿음의 모습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맹세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무슨 훈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에서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1인지하 만인지상. 딱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모든 세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신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왕 바로 다음에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에게 그 아버지 야곱이 얘기하는 거죠. 이 애굽이 전부가 아니란다. 이 애굽이 모든 것이 아니란다. 이 애굽의 풍요가 진짜 풍요가 아니야. 이 애굽의 풍요가 진짜 좋은 것이 아니야. 진짜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이야.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요. 그 아들이 자신의 시체를 지고 가는 그 긴 여정을 가면서 느끼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50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 아들들이,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아버지의 시체를 안치를 시키고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애굽으로 돌아왔다고 기억되어 있죠. 자, 질문 드릴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은요, 애굽 땅에서 애굽의 풍요를 느끼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갔을까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두고 돌아왔던 그 자녀들은 그 남아있는 인생을 살면서 그 마음 한 켠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무덤에 그 모습이 상기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진행해왔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풍요를 누리고 애굽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애굽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마음껏 호요시하는 자로 살아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는 거죠? 가나안으로 가야 돼. 우리는 가나안을 바라봐야 돼. 그래, 애굽은 허상이야. 애굽은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가나안, 그 가나안에 우리 민족은 나아가야지. 그 마음을 그들이 소유하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도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온 거죠. 근데 그 죽음 앞에서 그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의 아버지와 똑같은 약속을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그가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그 신앙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절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의 순간에 유언을, 가장 중요한 얘기를 이것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이스라엘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그 아비 야곱의 모습과 같은 거죠. 똑같이 맹세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고 맹세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는 이 땅에서 최고의 부를 누리고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최고의 그런 풍요를 누렸지만 그는 아버지의 유언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믿음을 간직하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이 그렇게 훈계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그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애굽과 같은 이 땅의 풍요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부, 권세, 명예,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다 감옥 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될까요? 바로 이 믿음을, 이 천국을, 이 하나님의 성도됨을 우리는 전수시켜줘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본이 되는 삶입니다. 그 본이 되는 삶을 전수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수시켜준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그림자를 밟고 살아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자녀들은 기억하는 것이죠. 부모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기억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은 부모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본을 전수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죽음 앞에서 보여주는 야곱의 성숙한 모습,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지팡이를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창세기에 없는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거예요. 같은 병행 구절인데 창세기에는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 첨가되어 있죠.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어떤 축복을 했냐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축복을 하고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야곱이 어떤 특징적인 하나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의지해서요?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는요, 여기에는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죠. 그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일까요? 그래서 바로 야곱이 평생을 갖고 다녔던 지팡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배하는 것을 그냥 성경이 야곱이 그렇게 경배했다, 하나님 찬양했다라고 기록하면 되지만 굳이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야곱은요, 얍복강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쳐버리신 그 사건 이후에 그는 장애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쩔뚝쩔뚝거리는 거죠. 넓적다리가 골절되어서 그런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그 지팡이를 짚고 살아갈 때마다 그 지팡이를 잡으면서 누가 떠올랐을까요? 하나님이 떠올랐겠죠. 왜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나의 만족과 내 유익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나를 꺾으시고 나를 깎아내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팡이를 지울 수밖에 없고 내가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만들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기억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는 늘 언제나 지팡이를 만질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자신의 마지막 미션인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일과 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 그 마지막 경배의 모습의 순간에 그는 그냥 예배드리지 않고 늘 그 의지해왔던 그 지팡이를 끄집어내서 경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모든 것 가운데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그가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는 모습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야곱에게서 이 지팡이는요, 믿음의 동반자고 그의 신앙을 표출해내주는 상징물인 것이죠. 하나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믿음을 떠올리면서 그에게 주어진 그 미션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야곱의 모습, 이 지팡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81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81편 10절. 자, 같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한국에 가면요, 많은 액자들이 가게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 구절이 붙어 있는 거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구절만 딱 붙어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야 된다. 우리의 소원을 크게 말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하라고 액자가 딱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먼저 전제 구조는 뭘 얘기하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죠?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기억으로 네 입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무 이유 없이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일까요? 내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내게 도움을 주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부와 권력과 명예를 주시는 하나님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이라는 그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의 열 가지 재앙을 퍼부으시고 구원이라는 그 목적 때문에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이라는 그 목적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구원이라는 그 목적 때문에 그 땅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사막을 초토화시켰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입을 여는 그 고백은 뭔 고백일까요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입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시켜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확한 이해, 정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요, 자기를 인도했던 하나님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장애인으로 만들었는가? 나를 왜 이렇게 절름발이로 만들었는가? 나를 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는가? 그는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와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은 감사하십시오. 그분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내게 구원이 임하고 내게 그 애굽의 열재앙과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하늘의 메추라기와 만나가 떨어지며 내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교회에 왜 나오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여러분 엎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께 엎드리시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도 구원을 주옵소서. 내게도 이 야곱과 같은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 기억했던 것처럼 내게도 그 흔적을 주옵소서. 내게도 그 스티그마, 그 흔적을 주셔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죽음 앞에서 보여주는 야곱의 성숙한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차자를 향해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자. 둘째를 향해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모습이죠. 히브리서 11장 21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거죠. 첫째와 둘째. 첫째가 누구죠?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려놔서 축복을 해달라고 얘기할 때 야곱이 이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48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부분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18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와서 장자인 그 므낫세와 또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대니까 야곱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른손으로는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얹고요. 그리고 왼손으로는 그 차자인 에브라임이 아니라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고 기도하는 거죠. 손을 어긋맞게 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보기에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상식과 이 세상의 혈통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것이죠. 오른손이 뭘 의미하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힘과 능력과 장자 계승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오른손이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왼 차자에 가 있는 거죠. 왼손이 장자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야곱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9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나도 안다라는 단어를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라고요. 그냥 단순히 지적 동의나 단순히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야다라는 단어는요. 체험적인 것입니다. 직접 보거나 경험하고 완전히 그 쌍방간에 다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나도 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알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알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이 지금 손을 어긋맞겨서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자신이 그동안 경험해온 그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해온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행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그동안 그의 조상들 그의 가계의 장자 계승의 문제를 그걸 알고 있던 인물인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혈통이 내려오는 그 모습들 보면서 아 하나님은 결코 육적 장자에게 계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누가 형이죠? 이스마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육적 장자권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죠. 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인 것이죠. 그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은 에서는 제외시켜버리고 야곱에게 그 육적 장자권을 흘려보내신 거죠. 차자 계승을 꼭 진행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근거로 그 하나님의 알매 대한 근거로 그는 그렇게 어긋맞겨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차자들에게 장자 계승의 문제를 진행시키는 걸까요? 왜 차자들에게 그 장자권이 계승하도록 이어가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전반적인 것을 다 연구해보면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육적 장자가 의미하는 세상의 혈통, 세상의 힘, 세상의 상식, 세상의 방법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차자 계승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내가 진행하는 일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일으키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일은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의 방법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로 이 일을 진행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차자들에게 그 장자 계승권의 문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도와주시셔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강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죠? 누구와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들어간다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만, 어린아이처럼 착해야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순결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 작은 자라는 개념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약하다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개념인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갈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자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작은 자라는 거죠. 소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이 주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나타나는 그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 가인, 어떻습니까? 에서 어떻습니까? 이스마엘 어떻습니까?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소유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없더라도 나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이 땅에서 마음껏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 자기 부인하는 자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이것을 아는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손을 어긋맡겨서 그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48장 1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해주기 전에, 손을 어금맡겨서 축복해주기 전에 야곱의 상태를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육신이 늙어서 그가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걸까요? 정확히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육적 눈이 어두워지고 그 육신의 눈은 점점 감아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로 서가면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쇠약해져가지고 있지만, 기력이 쇠약한 자로 서 있지만 그 영적인 안목은 점점 더 강건하여지고 투명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 성숙한 자로 서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죽음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가 느끼는 거죠. 나의 육신은 점점 쇠하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눈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나의 영적인 눈은 밝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의미가 분명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1950년경 때에 그 시대에 아주 칼날과 같은 메시지로 그 시대를 아주 말씀으로 난도질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성도가 성장하지 않고 살만 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 안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서 있지만 그들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만 찌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지적인 동의만 가지고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들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성숙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하는 구경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교회 안에 나와서 어떻게 나온 거죠? 교회에 나와서 입장료를 내고 나와 있는 거죠. 헌금통에 땡그랑하고 입장료를 내고 교회에서 오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나,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드려지나 그것만 보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와 하나님의 관계는 상관없이 이 예배가 잘 드려지나 못 드려지나 나가면서 오늘 예배는 별로야, 아, 오늘 예배는 좀 볼만하네, 그런 평가를 하면서 나간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일도 할 줄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서로 하나 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과 불만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오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교회를 난도질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으로 교회를 마음껏 비판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라는 것이죠. 뭘 것 같습니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한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적 동의가 아니고요.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야곱이 인생의 노년까지 끌고 와서 그 쩔뚝쩔뚝거리면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만 그들이 교회를 바로 보고 교회 안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거죠. 나는 고난 속에서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육신은 점점 노후해져가고 육신은 점점 날로 후패해져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투명해지고 이 땅 가운데서 빛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성숙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